저기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맥주를 드시고 계시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옆에서 맥주 한 캔 해도 될까요? 저도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마침 말동무도 되고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앉아서 맥주 한잔 같이 해도 돼요? 내 집이 이 근처이신가 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와서 혼자 맥주 드시고. 아, 저희 집은 저 위에 보시면 옵다방 있는데 거기가 저희 집이에요. 대부분 이 근처 옵다방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알더라고요. 근데 안주도 없이 드시네요. 원래 안주도 없이 맥주만 먹으면 더 건강이 안 좋아요. 안주도 같이 드셔야지 속에도 편안하고 건강해도 그게 훨씬 더 낫대요. 안주는 제가 살게요. 맥주 한 캔만 저 사줘요.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가끔 새벽에 잠 안 올 때 같이 맥주 마셔도 될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봤는데 예쁘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런 말 잘 못해서. 제 스타일이에요. 옷 입은 것도 얼굴도 몸매도.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맥주 마시는 거 보면 감성적이다라고 많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감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랑 공통점이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어요. 그럼 번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제 핸드폰에 번호 좀 찍어주실래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없다면 번호 좀 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벽에 갑자기 옆에 앉아서 맥주 먹자고. 그러면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좋게 응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집이 옥탑방이라 제가 따로 테라스처럼 만들어 놨는데, 괜찮으시다면 거기서 바람 쐬면서 맥주 한잔 하실래요?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안주를 사게 되면 너무 비싸니까 저희 집에 맥주도 있고 안주는 제가 만들어 드리면 되니까 이래봬도 안주는 좀 잘 만들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재료 있다면 그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 절대 막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상황이 조금 오해할 만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그쪽을 좋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뜬금없게 고백을 하네요. 그럼 저희 집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어때요? 나름 잘 꾸며놨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강아지나 이런 건 딱히 안 키우는데 물고기를 따로 키우거든요. 이쁘죠? 아마 들어오시자마자 이게 아마 가장 눈에 띄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물고기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과 사귀게 된다면 물고기를 한 마리 더 낼까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 물고기 이름이요? 이 물고기 이름은 몬스타예요. 제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냥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랑 이름을 똑같이 지었어요. 지금은 이 집에 아직은 혼자지만 나중에 둘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 이 물고기가 너무 외롭지 않겠냐고요? 외롭겠죠? 얼른 짝을 찾아야 될 텐데.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생겼거든요. 아, 자, 그러면 저는 안주 만들러 잠깐 갔다 올게요.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자, 한번 먹어봐요. 맛있죠? 원래 안주로는 과일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집에 있는 과일 한번 깎아서 와봤어요. 맛있죠? 근데 아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고요? 지금은 말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제가 이런 감정 잘못 숨겨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그쪽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봤는데 저는 그냥 산책하러 나왔거든요. 근데 편의점에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앉아있길래 산책 포기하고 그 옆에 앉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뻐서 오늘부터 그쪽을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너무 어색해질까?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혹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처음 보고 처음 만났지만 이렇게 말하게 되네요. 당황했죠. 미안해요. 그래도 좋은 걸 좋다고 말해야지. 어쩌겠어요. 당황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미안해요. 저도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친구로서. 나이 때문에 나이? 아, 동갑만 원하는 스타일이었구나. 근데 나이 뭐 중요한가요?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설레면 그거면 된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부터 조금 편하게 반말할까? 내가 오빠니까 말 편히 할게. 나 만났을 때 설레었어? 나는 당연히 설레었으니까 너의 옆에 앉았겠지? 그리고 너무 예쁘고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 데리고 왔겠지. 나도 설레긴 했구나. 근데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 그럼 내가 정리해줄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 그러면 정리될 때까지 안 되겠다. 가지만 더 말할게. 생각은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야.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야. 좀 마시면서 네 생각 날 것 같아. 집에서 자고 가. 내일 물고기 한 마리 더 사야겠다. 그럼 정말 고마워. 나와 함께 살아줘서.